Hopes News. 안산시에서 2021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을 반값 지원받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안산시에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5월 2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문인협회에서 제25회 한국해양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시, 소설, 희곡, 동화, 수필 등 다양한 문학 갈래가 포함됩니다. 응모 기간은 6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 문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 직무 실무 과정 2기를 추가 모집합니다. IT 개발, 마케팅, 회계 사무와 관련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교육 기간은 5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3일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JNB솔루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글로벌 네트워크 HPN에서 해외 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HPN은 해외 유명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합격한 동문들의 솔직한 유학 준비 과정 및 수기를 소개하며 글로벌 커리어를 갖추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5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HPN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지금껏 사과하지 않은 신군부 주요 인사와 5.18 왜곡 세력을 거론하며 5월 광주를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린다며 대한민국은 5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이 제넥신의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습니다. 한미약품은 제넥신과 18일 총 245억 원 규모의 DNA 백신 생산 공정개발 및 위탁 생산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넥신의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세포 반응과 중화 항체 반응을 포함한 항체 반응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DNA 백신입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제넥신과의 협력에 기반한 속도감 있는 임상 개발과 생산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한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일주일 사이에 당일치기 여행을 한 번은 가고 국민의 절반은 석 달 내 숙박여행을 한 번은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기 여행지로는 강원도가 당일 여행, 숙박여행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에도 여행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여행을 막을 수는 없으니 입구 전략보다는 안전을 도모하는 출구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양아버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양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속됐습니다. 양부는 선고 직후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 달게 받을 것이지만 첫째 아이를 위해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정인양을 학대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한 아내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현이었습니다.